세계 식량의 날에 점한 행사가 16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고미영시 농업송 보상 송중앙기관 연관단위의 일꾼들과 타판 미슈라 주조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 대표, 비루 찬드라 만달 부대표를 비롯한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 식량 계획 대표부 성원들,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, 식량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 그들은 농업 생산 분야에서 국제기구 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. 한편 이에 앞서 세계 식량의 날에 처음에서 주조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, 유엔 개발계획, 세계 식량계획, 세계보건기구 대표부 성원들은 평양시 주변 농장에서 지원노동을 했습니다.